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0장에 들어오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길, 9장에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역사를 이제 하시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십니다. 10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그리고 오늘 46절에서는 이제 여리고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11장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오늘 이 여리고는 예수님의 이 생에 있어서 마지막 지나가는 길. 근데 그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요단 동편이든지 저 위에서 오든지 항상 지나가야 되는 길목에 있는 아주 멋진 도시지요. 장미꽃이 많고 꽃도 많이 피고 아주 살기가 좋은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도 보면 많은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금 쫙 지나가고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인물에 이제 집중을 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뭘까? 이름이 없습니다. 바는 아들, 디메오는 그러니까 디메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아들.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인 이 사람, 이름이 없는 사람이지만 아주 귀한 존재로 지금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디모의 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 기다렸을 거예요.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뭐 거기에서 구걸하던 자리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좀 별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들어오셨다. 이제는 그 자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마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종류가 나오죠. 한 가지 종류는 허다한 무리가 있고 바디메오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무리가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성에 왜 오셨는가? 바디메오 만나러 오셨어요. 거라사에 왜 가셨는가? 귀신들 그 사람 만나러 그 바다를 건너서 거기까지 가셨어요. 예수님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 한 사람을 이제 구원하시고 그를 고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역사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다 무리가 다 드려도 예수님이 만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어느 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다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예배합니다. 모두가 이게 참 중요하긴 하지만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이 예배는 나에게 있어서는 별 의미가 없는 예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무리가 다 중요한 게 아니지만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못 만난다면 오늘 이 시간이요 내게는 별로 중요한 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디메오에게 최고의 날이죠. 최고의 날. 그 시간이 최고의 시간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최고의 시간, 주님과의 한 이 만남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 때문이었다. 믿음 때문. 그는 거지였고 소경이었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살아있던 사람이 뭐 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얻어먹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 아침에 갖다 내려놓으면 그냥 종일 앉아서 한 푼 주세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사서 먹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계속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올 때에 그는 그래 나도 치료받을 수 있다. 이게 소망을 갖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라면 나는 치료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사모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그로하여금 믿음을 싹 틔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그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릅니다. 한 번 부른 게 아니고 계속 부릅니다. 48절 보면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 더욱 심히 소리질, 막 소리소리 지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갈망이 바로 더욱 심히 갈망해야 되고 더욱 심히 사랑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49절 보면 머물러 서신다. 머물러 서신다. 내 앞에 머물러 서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욱 심히 사랑해야 되고 더욱 심히 소리 질러야 되고 더욱 심히 그분 앞에 나가기 갈망을 해야 돼. 더욱 심히. 근데 주님께서 그 앞에 딱 서십니다. 주님께서 내 앞에 서시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기만 하면 내 앞에 서시는 주님께서 내 앞에 서시기만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늘 우리가 주님을 너무 멀리 돌아가시게 하는 거죠. 내가 또 피해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내 앞에 머물러 서시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바디메오가 어떤 이 행동을 했고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에게 온 마지막 기회를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축복의 기회, 은혜의 기회를 꽉 붙잡았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47절 그렇습니다.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일생 일대 마지막 기회 이걸 이제 잘 활용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냐 그랬는데 세월을 아끼라 여기에 세월을 사라 그럽니다. 세월을 사라 기회를 사라 그래요. 기회를 사라.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오늘 또 새로운 24시간에 시간을 주시는데 그 시간이라는 단어를 기회라는 단어로 또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기회를 사라, 시간을 사라. 기회를 잘 사는 그 사람이 성공을 하게 되겠어요.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디메오를 잘 보면 이제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 뭐 바디메오는 잘 몰랐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지나가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분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옳다. 마지막 기회다. 결국 이 바디메오는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회, 오늘. 이 시간이라. 그분이 지금 지나간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아무 때나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때가 있어요. 기도도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은혜도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어요. 축복을 받을 만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도 보면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뭐 다 때가 있어. 때가. 그 때를 기회로 번역을 합니다. 기회가 있는 기회.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잘 우리가 선용을 해야 돼요. 선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을 던져주세요. 근데 우리는 다 그냥 놓쳐버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마지막인 것과 같은 그 기회를 주실 때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잘 선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내일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뭐 오늘 살다가 내일은 다시 못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 그저께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 서쪽에서 늘 이제 전도 피켓 달고 다니시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60한 4, 5세 뭐 이 정도 됐어요. 그분이 항상 전도를 시내에서 그렇고 다 피켓 들고 다니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집에서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뭐 색소폰을 잘 부시는 건데 부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가셨어요. 하루아침. 참 아까운 분이시죠. 그분이 늘 전도를 이렇게 여기 오셔서 계속 피켓 가지고 하셨는데 아 찬송 부르시다가 그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내일을 할 거야. 내일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죠. 내 생각.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이나 기회가 딱 왔을 때 하나님 지금입니다. 하나님 지금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가 있으면 내가 오늘 수요예배 마지막인 것처럼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음 주 수요예배 장담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그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때가 지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을 부를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불러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지금 해주십시오. 주님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바디메온은 그 기회를 꼭 붙잡은 거죠. 그래서 그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소원을 이뤘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 기적의 기회를 꼭 붙잡으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의 삶,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그렇게 누려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바디메오는 그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보였어요. 믿음을 보였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다. 문둥병자 고치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 소식들을 들었어요.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다 막는 게 아니고 뭔가를 남겨두시죠. 여기 들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들었어요. 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예수님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잘 듣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었던 이 바디메오 마음 속에 믿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이제 보이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씀은 당신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멋진 이 어떤 선포를 하고 계시죠. 자,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지름길은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분들은 뭐, 한국에서 보면 믿음이 생기려고 기도원 가가지고 뭔가 눈으로 막 기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 보스턴 믿음 모더니즘 이 시대 이후에는 꼭 눈으로 보는 기적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뭔가 막 방언도 해야 되고 예언도 하는 걸 내 눈으로 봐야 되고 내가 해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나 보다. 이게 없으면 맹맹하고 그러면 안 되죠. 말씀 속에 이미 주님께서 다 믿음의 근거들 다 넣어놓으셨는데 또 다른 것을 자꾸 찾아다녀요. 그래서 막 머리 얹어보고 성령님 안수해 주세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기적. 그걸 봐야 내가 믿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보고 믿고 듣고 믿고 이게 내 귀에 들리고 막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보화를 캐내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삼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바디메오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고 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보셨어요. 이야, 너 믿음 좋구나. 사람들은 볼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깨끗하게 잘 닦여지고 큰 그릇을 잘 준비해서 은혜를 받기에 충분한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절대적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 그릇에 축복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 바디메오는 바로 그랬어요. 깨끗하고 큰 믿음을 준비했다가 주님이 지나가실 때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믿음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받으셨다. 깨끗하고 순수한 그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믿음 괜찮아요. 부족한 믿음 괜찮아요. 그 믿음이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꾸 보여야 돼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바디메오는 결사적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그랬어요. 기도를 드렸다. 주님이 지나가실 때 주야 주여 소리 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소리 질러 가로되 할 때 그냥 큰 소리로 냈다 이게 아닙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 이런 단어예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 그냥 비명 소리처럼 막 지르는 거예요 지금. 이번이 아니면 자기는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리를 막 외쳤겠어요. 근데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장애물들이 막 생기죠. 꼭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꼭 장애물이 생깁니다. 우리 앞에.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난쟁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근데 장애물이 있어요. 첫 번째 키가 작다. 키가 작다. 뭐 이렇게도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뭐 안 보입니다. 그 장애를 극복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 체면이 있어요. 체면. 그래도 세무서 소장인데 이게 자기 체면이 있는데 이거 체면을 어떻게 극복할까? 또 전통적인 유대인의 그 전통적인 이 어떤 관습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기의 장애물로 다가오는 거죠. 장애물. 지위가 있어요. 자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지 않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장애물들이 있어요. 군중들이 48절 보면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해라 그럽니다. 잠잠하라 하되 잠잠하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도 야 조용히 하라니까. 제자들도 그래요. 제자들도. 이 장님이 왜 이렇게 떠들어.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에게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리소리 지르는 거죠. 알게 뭐예요.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신다는데 그 장애가 이 바디메오에게는 장애가 안 되는 것이 꾸짖어 가로되 할 때 여기서 여기 꾸짖어도 그 단어가요 계속하여 꾸짖다요. 계속하여 한번 조용해 하고 한 게 아니고 계속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계속 조용히 하라고 계속 예수님 지나가는데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요 그럴수록 더 크게 소리 질렀다.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 뭐 창피한 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너무 이 체면을 차릴 때가 많아요. 내가 이 그래도 한국에서 잘 나가던 사람인데 아 그래도 누구 아빠인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이런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때에는요 체면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죠. 체면 불구하고. 장애물을 그냥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기만 한다면 이게 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인데요. 그 앞에 계속 장애물들이 있으면 그걸 뛰어넘어야죠. 뛰어넘어야죠. 아니, 장애가 있네. 장애물 어휴, 뭐 다음에. 이 사람은 결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디메오가 그런 장애물 앞에서 조용하라니까 사람들이 막 그럴 때 깽깽깽깽 그랬으면 평생 그냥 장님으로 사는 거죠. 제자들이 또 내 예수님 제자인데 좀 조용해. 당신이 예수님 제자가 뭐건 나는 상관이 없어. 나는 예수님에게 용모가 있지 당신들하고는 용모가 없어. 이거죠. 이게 막 소리 지르는. 우리는 이 우리에게 소원이 있을 때마다 그 소원을 이루는 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냥 마음의 소망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노래 잘했으면 좋겠다. 끝. 그러면 노래 잘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에요. 잘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좀 잘 쳤으면 좋겠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아니고 잘 쳤으면 좋겠다 하고 소망하는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 하고 끝나는 것만 가지고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좋은 거로 끝나는 거죠. 좋겠다 했으면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뛰어나가야지, 뛰어나. 실행을 해야죠, 실행.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반쯤은 포기한 그거와 타협을 잘해요. 피아노를 잘 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레슨비 나가야 되지. 시간을 또 드려야 되지.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아이, 귀찮아. 그러니까 내 마음하고 타협을 해요. 나중에 하지. 그래, 힘드니까 내려놓지 뭐. 뭐 했으면 좋겠다가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로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바디메오가 만약에 내가 눈이 떴으면 좋겠다. 그냥 좋겠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겠죠. 기록이 돼도 바디메오는 눈을 떴으면 좋겠다는 인물이었다. 그러다가 살다가 잘 죽었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도록 그렇게 기록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소리 지르다. 소리 지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49절 머물러서서 저를 부르라 하십니다. 그때 저희가 그 송역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되 여기 49절에 부르라 부르라 부르라가 세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어요. 세 번.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경을 불러요. 그러면서 일어나 너를 부르신다. 부르라 부르라 부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람에게 전달됐고 사람들도 이제 바디메오에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됐어요. 바뀌고 있어요. 상황이 바뀌기 시작해요. 야 예수님 불러 예수님. 지금까지는 막 조용히 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때 이 소경이 예수님이 부른다는 그 소식을 딱 듣는 자마자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막 뛰기 시작합니다. 소리 나는 곳으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소경이 막 뛰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뛰었을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사람들 막 있는데요. 뭐 한번 뛰어보세요. 네 눈을 감고 교회 안에서 막 누가 저기서 부른다고 한번 뛰어보십시오. 참 못 뜁니다. 창피한 것도 없습니다. 어느 방향인가? 예수님이 있을 만한 방향으로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웃음도 필요 없어요. 나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고대했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요. 그가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오고는 와 예수님 정말 우리는 그러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갈망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배 시간 되면 옷을 입고 옷도 예쁘게 입고 빨리 가서 딱 기다리고 주님 오늘 날 만나 주시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바디메오는요 자기의 은혜를 베푸실 그 주님을 기다렸고 그 주님의 음성 너를 부르신데 이 한마디 듣고 그냥 막 뛰어나가는 거죠. 이게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어야 된다. 신앙인의 모습.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요 지금 바빠서요. 항상 바빠요. 항상 뭐 그렇게 바쁜데 주님 내가 바쁘거든요. 오늘은 제가 예배 시간에 내가 못 나갈 것 같고 다음에 나가. 주님을 계속 실망시키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런가? 너무 잘 보여서 그래. 세상을 보고 다른 거 봅니다. 다른. 좀 안 보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실제로 안 보이면 우리가 바디메어 같을까?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나를 왜 이렇게 안 보이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빠요 원망하고 살다가 그냥 갈 수도 있어요. 믿음이 문제라고 해요. 믿음. 또 기도해야 되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자꾸 극복하기 위해서 그걸 장애물을 뛰어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기도 더 많이 하십시오.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주님께 가까이기를 원하면 가까이 가려고 원하면 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실행을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 수 있어요. 내가 문제네. 내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거룩해지려고 애쓰면서 실행을 해보십시오. 그럼 거룩해집니다. 내가 더 경건해지기를 원한다면 더 경건해질 수 있어요. 요는 내가 안 하려고 그래. 여기 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경건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내 앞에 머물러 서셔서 네 소원이 뭐니?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금덩어리 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이 바디메오는 눈이 떠졌어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 저가 곧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눈이 이 마가는 즉시 곧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기도 보면 곧 여기는 곧 그 자리에서 바디메오야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쯤이면 네 눈이 떠질 거야. 잘 씻고 약주 바르고 그게 아니에요. 내일 아침쯤이면 오늘 밤에 잠 잘 자고 좀 약도 바르고 자. 이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이 확 떠져 즉시 곧.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중에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지금 해주세요. 지금. 바디메오는 지금 눈뜨기를 원한 거죠. 나중에 눈뜨기를 원한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잖아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 그때 눈이 확 떠졌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진정한 소망 말고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안 하고 부수적인 기도의 제목을 많이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최고의 이 기도의 제목은 나의 구원이거든요. 구원 받으면, 은혜 받으면 다른 건 다 해결되는데 우리는 다른 거. 하나님. 우리 집이 경제가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집 애들, 우리 뭐 이 사업장. 그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그거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내 소망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해결되면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요구할 때가 참 많아요.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네 소원이 뭐야? 한 가지만 얘기해봐. 그럴 때 주님 그래도 제가 눈이 안 떠져서 안 보이니까 한 천만 불만 돈을 주시면 제가 누워서 편히 먹고 살 수 있고 하인 부리면서 살 수 있어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주님 하루에 뭐 많이 돈을 사람들이 줘봐야 100불도 안 되는데 오늘 한 100만 불 누가 딱 이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아뢸 수도 있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늘 굶어도 괜찮아요. 보는 것만이에요. 보는. 내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여기 내 눈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있지만 선생님이요, 내가 주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고 싶어요. 제일 가장 기본적인 소망을 예수님에게 아뢰다고 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었다. 즉시 보게 되었다. 평생을 소경으로 지냈던 그 갈망하는 이 보게 된 그 소망을 이 바디메오는 이뤘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43절에 보면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좇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바디메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됐다. 다 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는 더 소망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오직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주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축복으로, 건강으로, 지혜로, 물질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한 번쯤 하나님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꼭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계속 주님 앞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시고 소망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하세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바디메오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오직 가장 원초적인 보는 것을 해결받고 그 외의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만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오늘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든든해지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잘했다 칭찬받으며 또 하나님의 또 선포,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러한 선포의 축복을 그렇게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